작은 너의 입술이 전 내게 했던 말 안녕이란 그 말이 참 듣기 좋더라 우리가 시작이 된 것 같아 우리가 된 것 같아 너를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그 길에 설레게 한 그 말이 이제 Goodbye 안녕이라는 말 끝이란 건 아니야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까 안녕 말을 하지만 나의 가슴 속에 너만 꼭 너만 있을 테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추억은 많더라 한결같은 사랑은 늘 감동이더라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울지마 너는 세상 어디 있어도 찾아갈 수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잠시 Goodbye 안녕이란 말 끝이란 건 아니야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까 안녕 말을 하지만 나의 가슴 속에 너만 꼭 너만 있을 테니까 안녕